못하고 참아왔다면 더 이상 줄이지 마. 너무 작고 왜소하다고 함부로 널 무시한다면 이제는 너의 힘을 보여줘. 라차차 귀여운 천하장사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네. 힘을 내 슈퍼파워걸. 더 이상 망설이지 마. 지구의 평화를 위해 오늘도 달려가. 힘을 내 슈퍼파워걸. 더 이상 주저하지 마. 무적의 파워를 보여줘. 온 힘을 다. 그대로 있어줘.